자들 믿음으로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독선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유일한 참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좌에 오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에 속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22장 13절부터 16장에 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0절에 이 부분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내가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번에도 그 말했지만 어린 양 예수는 처음에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장에는 보좌 중앙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점점 그 보좌에 가까워지면서 보좌에 오르신 어린 양을 그 강조 강화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그 자세히 그것을 해석하자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기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 빠진 겁니다. 일찍 죽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14만 4천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666, 또 천년왕국, 종말과 심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부활하사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공생애에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증거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물을 이사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사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바로 예수의 육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욱더 그 전체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오르신 왕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칭하며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연약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며 요한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주기도문처럼 이 땅의 교회와 그 이 땅의 처참한 교회와 하늘의 그 천상의 교회 그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그 만남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로 말씀하며 보좌에 오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중심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십니까? 처음에는 그 보좌 사이에 있다가 점점 그 보좌 중앙에 있다가 보좌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부터 5장까지 이 땅 교회와 천상교회의 환상에서 마지막에 점점 그것이 중심이 모아지면서 죄와 악을 없애고 순결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 이 땅 교회와 천상교회의 만남 하나됨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은 점점 그 스크린이 왕좌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며 그리고 예수께 속한 교회는 죄와 악을 그 심판하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교회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그 죄인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 이런 말이 그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죄와 악이 완전히 그 죄와 악이 예수의 피로 씻겨진 거룩함 그 거룩함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속한 교회의 안정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리고 위로와 영광을, 그리고 거룩의 회복을 확실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교회의 승리와 영광, 위로와 안전, 거룩의 회복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줄기의 핵심이 엮여져 아름답게 환상의 꽃을 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이 땅을 대표하는 일곱 교회와 천상교회의 그 환상이 열립니다. 천상교회는 처음은 사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곧 12지파와 12사도가 합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5장에 어린 양께 같이 경배와 찬양 드리는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나타내 줍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신 메시아의 정복하는 힘은 놀랍게도 죽임당한 어린 양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십자가를 지사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큰 줄기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 6장부터 16장까지 어린 양의 진노,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의 승리, 그 어린 양의 진노는 6장 16절에 나오고 어린 양의 승리는 특별히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심이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며 17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영생으로,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며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며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곧 왕좌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는 십자가가 녹아져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사 부활하셨고 완성된 승리의 빛이 속히 밝혀질 것을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전반의 전체 큰 줄기로서 어린 양 예수는 5장의 구속자요, 17장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만주의 주요, 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 6장과 14장에 어린 양의 진노, 심판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심판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바로 목자로 묘사합니다. 곧 어린 양은 구속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시며 목자인 것을, 어린 양 예수는 구속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시며 목자인 것을 그 요한계시록 전반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우리는 이런 큰 줄기 안에서, 큰 그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그 큰 줄기 안에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진 핍박과 환난을 체험하고 죽어가는 형제와 그 두려워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속히 오시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90살이 넘는 사도 요한은 밤하늘에 홀로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이 열립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 그리고 우주적 교회의 상징인 이 땅의 그 교회의 환상과 천상의 교회의 환상을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장부터 16장까지 이 땅에 나타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의 환상을 봅니다. 12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 재림 사이를 보여주며 이 땅의 표면적 재앙을 넘어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칠곱 인은 이 땅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재앙으로서 재앙의 대략적인 개관들을 보여주고 일곱 나팔은 그 국부적이지만 직접적인 재앙을 보여줍니다. 또 일곱 대접은 전면적이고 철저한 시현적 재앙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4분의 1, 3분의 1 전체로 재앙이 강화되면서 더욱 세밀하고 또 여러 관점으로 여러 면을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 그 시작된 종말과 마지막 종말 사이의 재앙을 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음속에 지구의 핵을 12장과 14장으로 그 생각하시고 그 12장과 14장의 영적 실체의 활동에 대한 재앙의 실현이 지구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강화되며 또 엮여져서 여러 면으로 여러 관점으로 지구 표면에 나타난 것을 한번 상상하시며 그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일곱인 사이에는 6장 17절의 그 답변으로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답변으로 7장에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또한 일곱 나팔 사이에 9장 20절부터 21절의 답변으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답변으로 재앙으로 회개치 않는 세상에 오직 교회의 복음 증거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합니다. 바로 11장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침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부분들을 회개치 않던 사람들이 돌리는 부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12장부터 본격적인 영적 실체가 드러나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까지 14장까지 그렇게 그 14장까지 그것을 다룹니다. 그러며 15장부터 16장의 일곱 대접으로 마지막 재앙이 마치고 바로 연결되어 17장과 그 22장에 스스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한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대비되면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큰 줄기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주제 안에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주제와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그 구조와 핵심 주제를 안다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주제를 말한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구속과 찬양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했던 왕자의 오리스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에 속한 교회 이야기가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드러난 이 메시지 이런 핵심 주제를 확실히 알고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구조와 강조를 안다면 이만이니 장길자니 니고델레당 같은 그 무율법주의 구원파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 메시지를 찾고 또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며 역사적 해석 방법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상상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는 것도 매우 그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경 연구 방법은 결국 잘못된 해석을 낳습니다. 신천지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부터 명료하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나가십시오. 모르는 것은 기도하며 항상 그 제가 강조한 것처럼 슬퍼일 전에 그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성령의 흔적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또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좋은 영적 양식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남겨진 그 성령의 흔적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하게 1장부터 5장까지 간략하게 그 흐름을 살펴보고 신천지나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등이 아주 자주 그 이단적으로 인용하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선지자이신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사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강화, 강조하면서 왕자에 오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장의 그 시작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시작합니다. 그 2장과 3장에서 그 또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뭐뭐 이가 이르시되 이런 표현법으로 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것을 200번 넘게 그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사용하는 어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가 그 창세기부터 말씀 그 창세기부터의 그 말씀과 그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안에 그 말씀을 그 시대의 현재의 도전과 회개와 각성을 그 말씀으로 그 뜻으로 그 시대의 그 선지자의 시대의 현재의 도전과 회개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하면서 그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미래적으로 그 예언으로 담고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역이 그 나타납니다. 이처럼 2장과 3장은 이런 선지자적 구약의 말씀을 인용 암시하면서 바로 구약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 함께 현재적 도전과 회개 각성을 촉구하며 우주적 교회, 그 미래의 모든 교회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에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 교회가 들어야 할 영원히 그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과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며 5장은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과 구속사역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첫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고 허다한 사람들이 부활의 표징으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허다한 무리가 부활의 증표로 내 앞에 살아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증거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변증했습니다. 500명이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본대로 먼저 이 구절은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성경에서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그 1장 13절과 또 14장 14절을 볼 때 그 예수님을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자주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인용한 것으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과 같이 연결되면서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재림하실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언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제 한번 그 구름은 그 성경에서 구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보통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름은 같이 사용됩니다. 또 한번 신약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에 바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렇게 그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같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구름과 성령의 임재 이것들을 같이 암시해 줍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의 그 영광과 구름이 같이 이렇게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확하게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언한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이만이다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 확실합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자가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만희가 예언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안상옥이 그랬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재림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미리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인자 같은 이, 이것은 예수님은 그 이인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 부활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 앞에서 영생과 둘째 사망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를 찌른 자도 같이 부활해서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BC 500년부터 600년경에 그 써진 것으로 그 BC 500년부터 600년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말발굽 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요 또 보좌에 오르신 왕이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 옳은 행실로 단정한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합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킨 자의 그 복된 삶,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본 말씀 5장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왕 대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장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 한다. 그 거기에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데 벌써 그 5장 9절부터 10절에 그 우리를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사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말은 그 두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으로 그 언어를 쓴 사본과 또 현재형으로 언어를 쓴 사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과 또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같이 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미래적이면서 또 현재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누리며 또 미래에 또 하나님의 그 왕권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누리며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정된 신부로서 살아나아갑시다. 복된 삶을 사시기를 나와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참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용사.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잘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간에도 더 이상 예수님 주 보혈 안에 있네. Yeah.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며 주 보혈의 영역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존재하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예, 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비난을 제사했네. 나의 거룩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예전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